김력당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평안하신지요?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 인사드립니다. 통일을 생각하다가 문득 인도네시아를 떠올려봤습니다. 인구가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 대국이죠. 그리고 매우 복잡한 인구 구성을 갖고 있는 국가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는 국토가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종족이 무려 300여 족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 350년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쓰라린 역사의 아픔 속에서 이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조국, 하나의 인도네시아, 하나의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외부의 압력과 지배 가운데에서 오히려 결속력이 견고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도 상황이 좀 한반도 어렵잖아요. 강대국들의 다툼 속에서 한반도 역시 신앙 안에 남북한 형제들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박형규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25장, 통합 찬송가 359장에 수록된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귀한 찬송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송가 325장에 수록된 곡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딴 길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 순적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보호받는 것과 또 상속자로서의 누리는 그 풍요, 약속된 명예와 권세, 어쩌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세상 유혹, 즐거워 보이는 것들, 딴 길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아마 강했기 때문에 탕자가 그렇게 또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은데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면은 저 좋은 집 두고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참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사실 탕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죄 짓는 줄 알면서 나쁜 줄 알면서 짓는 죄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딴 길로 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진실로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뭐 남도 북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딴 길로 가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방송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중파 1566kHz, AM 1566kHz입니다. 중파 주파수가 출력이 250kW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간 라디오 방송 중파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지만 또 부지 중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등지에 계시는 우리 고려인이나 또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중파 1566kHz로 여러분 지금 북녘 땅의 성도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사연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찬양 신청, 또 북녘에 계시는 성도분들에 대한 안부 편지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사연 저희가 독려를 하면서 주소를 불러드리고 있는데 빨리 통일이 돼서 북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이 방송사를 좀 방문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탈북하신 성도님께서 방송사를 방문하셨는데 너무 감격해하셔서 저희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영접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생명을 드셨던 분들이 통일 이후에는 방문이 끊이지 않는 뭐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서 이 방송국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북녘당 크리스천들의 어떤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식량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무너질 때 북한이 가지고 있던 그 북한 주민들이 그 공허함이라든가 섞였구나라는 증오심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반복이나 충돌 이런 비극들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한에 돌아가면 우리가 섞여 살은 것은 맞지만 다고 해서 우리가 증오를 가지고 살면은 왜 안 되는지 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더 큰 비전을 그들에게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찬송가 516장, 통합찬송가 265장에 수록된 곡 안산시립합창단이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찬송가 569장, 통합찬송가 442장에 수록된 찬송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귀한 찬송 두 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은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명문에 속하는 시립합창단입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신 곡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시립합창단이라면 사실 뭐 종교색을 띠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색채가 이렇게 뭐 뚜렷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참 감사하고 또 신기하게도 이 찬송가 부르신 곡이 많더라고요. 뭐 국립합창단도 그렇고 아마 곡 자체가 이 서양 화성악이라든지 뭐 이런 클래시컬한 것들을 찬송가가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굉장히 시립합창단이나 국립합창단이나 이 찬송 부르신 곡들이 많은데 북녘당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은 곡들을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에도 최고 수준의 가극단이라든지 합창단이 존재할 텐데 언젠가는 이분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그 수아진이라는 그 포크 통기타 그룹의 아마 그 안성진? 안성수인가요? 그 형제분 중에 형님이 이름이 안성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아닌가 그냥 제 생각에 추측을 해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통기타로 또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북녘당 성도님들이 기타로 연주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요즘 뭐 워낙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연주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북의 분들은 그 풍금이라고 하죠. 그 여전히 풍금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에서는 참 구경하기도 좀 어려운 악기이긴 한데 예스러운 멋이 있어요. 그 아코디언 연주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기동성 있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악기류를 아주 연주들을 잘 고찰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기타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통일이 된 후에 북한 교회의 합창, 찬양, 성가대의 모습들이 우리의 악기 구성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교회에서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뭐 찬양 부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는데 좀 양상이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고요. 북한 교회의 모습은 통일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서머 스페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으로 더 많은 찬양과 찬송을 꾸며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통합찬송가 277장에 수록된 찬송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하십니다. 길을 가려누냐 주 음성 듣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찬송가 499장, 통합 찬송가 277장입니다. 강미자의 음성으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어서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350장, 동합전도가 393장에 수록된 곡이었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싸울 진정한 것들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서울 참버싱어즈의 찬송이 뭔가 좀 힘찬 느낌이 있어서 선곡을 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가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촬영이 나가는 사이에. 1절부터 4절까지의 찬송 가사인데 뭐 다 읽어드릴 거는 어려울 것 같고 1절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참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계의 존재 자체를 유물론적 사관 위에 놓여있는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정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육적인 투쟁과 혁명이 아니라 진정한 전쟁은 사실 이 영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유혹, 그리고 사단, 즉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에 맞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요. 이 생명의 말씀은 오직 성경 안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굉장히 성숙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남한의 성도님들을 참 부끄럽게 할 정도의 굳센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로 믿는데요. 진실로 썩어 없어질 육체를 없애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리고 두려운 마음 그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과 또 실천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반드시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두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개인, 가정생활 봄사이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한평생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한평생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이 말은 나의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내 옛 모습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교만도 감정도 자존심도 탐욕도 인기도 명예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를 욕을 해도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욕망, 즉 과거에 내 중심으로 살던 그 모습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따라갑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삶의 모습대로 모든 걸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 가운데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날마다 순간마다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성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어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와 말씀과 성의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삶을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새롭게 내가 변화받고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의 주인이, 사장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사장이십니다. 집을 사서 이사를 갈 때도 예수님이 그 새 집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내가 차를 운전해도, 내가 살림을 살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를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잘 될 때, 성공할 때, 축복받을 때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침례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맞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흥하여야 하겠고 나의 옛사람 날마다 쇠하여져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며 나의 모습은 감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요 말씀 충만의 삶이요 은혜 충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장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채찍을 맞았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으로 내 죄를 씻음받았다. 이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위에 몸벌려 피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갚을 내야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하는 희생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준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에서 다시 주님과 부활되어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토를 넓혀나가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영광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6181-9191, 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장병으로 숫자 하나도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탈북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 형제를 도와주고 부자가 되려는 꿈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저입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신학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애와 인자가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반도에 반드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눈치 못함 없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복음성가 한 곡 올려드렸습니다. 박희봉의 음성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이 후렴구가 참 기억에 남는 찬양이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루시는 일 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여러분 기대하고 살고 계시지요. 군에 있을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또 눈물 흘렸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생활 동안에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기에 조금이나마 믿음이 성장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을 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장교분들 순찰 또 뭐 여러 가지 목적상 방송을 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를 돌리시다가 우연찮게 크게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극동방송도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사랑해 주시고 밑에 사람들을 좀 지켜주시는 그런 장교분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런 분들 아랫사람을 좀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 주님 안에서 형제고 또 자매고 하나님께서 또 이 수고로움과 부하들을 지키시는 노력을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0년 이상 군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참 몸과 마음이 외롭고 지치시는 북녘당 병사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면서 그분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오히려 영적인 은혜가 넘친 풍성한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복음의 메아리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그것도 군에서 많이 띄워드렸던 복음 성가인데 북에 계시는 우리 하전사라고 하죠. 우리 뭐 17살 이후부터 군 생활을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병 시절에 훈련소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띄워드리면서 오늘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녘당 오늘도 안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를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나무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